이렇게 아플 거야 꼭 나처럼 진심일 거라 믿고 있다면 제발 나를 잊어요 그랬던 거죠 날 믿고 있었던 거죠 정말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는데 내 사랑은 그대가 아니라는